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의 과학자들이 최근 록색 길이 300일 이상인 새 품종의 사철 푸른 잔디를 육성했습니다. 사철 푸른 잔디는 우리나라의 잔디 자원을 가지고 새로 육종한 것으로서 록색 길이 길고 가물 견딜성과 병 견딜성을 비롯해서 불리한 환경 조건에 대한 적응성이 매우 강한 품종입니다. 또한 추위 견딜성이 매우 강하고 물주기 횟수와 비료 요구량이 적으며 발핌 견딜성도 높은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 각지에서 널리 재배할 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